오늘 본문은 이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광경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을 어떻게 잘 지킬 수가 있는가? 신앙 지키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 피조물 중에 가장 약한 것이 뭔가? 어떤 분들이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다. 인간이 왜 이렇게 약한가? 이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질 못할 때가 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도 어길 때가 있어요. 장담을 한 것도 그대로 지키지 못할 때가 꼭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꾸 변한다.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한번 딱 정하면 끝까지 가요. 죽어도 가는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질 않는데 이 사람은 자꾸 변하다. 원앙이라고 하는 이 새는 한번 부부가 되면 원앙새는 평생 끝까지 간대. 끝까지. 미워도 끝까지, 좋아도 끝까지. 또 펭귄도 이 알을 낳고 번식할 시기가 되면 무트로 올라와서 이제 짝을 찾는데 펭귄도 한번 자기 짝을 딱 찾으면 끝까지 간다고 합니다. 끝까지. 뭐 이게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펭귄이 남극에 가면 막 수만 마리 막 끝이 없이 있는데 꼭 자기 짝은 잘 찾아요. 딱 찾는데 항상 곧 짝하고 같이 한다고 합니다. 변화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잘안 된다. 말을 바꾸고 배신하기도 하고 등지기도 하고 이게 우리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죽어도 당신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베드로도 장담하고 다른 제자들도 다 이와 같이 말하더라. 똑같이 나는 예수님 외에는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고 장담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랬는데 장담했어요. 그것이 장담한 것이 지켜지지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43절 보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열둘 중 하나인 유다가 왔다. 유다가 왔어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유다를 필두로 해가지고 뒤에 오는데, 검을,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오고 있어요. 몇 명이나 왔을까? 많이 왔다. 많이 왔다. 이, 다른 성경 뭐 여기 쭉다 보면, 누구누구 왔는가?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또 다른 데 보면 천부장이 같이 와요. 천부장.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령관이 오면 자기 혼자 오질 않겠죠. 뒤에 적어도 수백 명이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동산을 다 포위를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동원됐다.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뭐 병든 자도 고치시고 막 이런 것들을 봤으니까 겁이 나니까 야, 우리 뭐 100명, 200명 가지고 안 되니까 천부장을 모시고 오면서 적어도 1000명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둘러싸지 않으면 저 예수를 잡을 수가 없다.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성전을 지키는 군인들도 있고 또이 천부장이 온거 보면 로마의 군대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잡는 작전을 벌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눈길을 끄는 이 유다를 소개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 43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4절에는 예수를 파는 자. 두 가지를 대조를 하고 있어요. 열둘 중에 하나인,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람이에요. 제자. 열둘 중에 하나인. 아주 귀한 이름이죠? 예수님이 선택했어요. 예수님이 선택해서 세워주셨어요. 그는 특별한 존재. 예수님이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하고 있는가? 예수를 파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직접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데, 보면 우리가 주님을 등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먹습니다. 신앙을 배반합니다. 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 찾아온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거절하시고 12명만 선택을 하셨어요. 그 12명 안에 드는 거 보통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선택한 그 12 중에 하나인 다른 제자들 가정도 버립니다. 재산도 버립니다. 건물도 배도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따라왔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12 중에 하나인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공동체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파는 자가 됐다. 참 슬픈 현실이 여기 있는 것이죠. 파는 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고 사단의 도구가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고 이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맙니다. 회개하지 않고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그냥 가서 자살하고 끝. 파멸했죠.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들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어떤 이 주님을 향한 신앙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갈 수 있는가 이것들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교훈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 지키기 첫 번째는 뭔가 소속감이 분명해야 된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항상 점검을 해야 된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속해 있어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습니다. 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고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뭐 축복받고 그냥 구원받는 거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는 주님께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나의 돈도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재능도 하나님. 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교회는 다닙니다. 뭐 성경책은 들고 다녀요. 뭐 교회 소속이 된 거는 같아요. 그런데 예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그냥 교회 속해 있고 뭐 성경 들고 다니고 뭐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늘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는데 늘 빙빙 도는 거죠. 결국에는 그 안에 쑥 들어오지를 못하고 떨어져 나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공동체 의식이 참 중요한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갈 공동체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다.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다.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확인을 하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주위에 동역자들이 있어요.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이 있어요. 나를 이끌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평강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 이거를 날마다 확인해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유다가 좀 힘들어도 이 그룹에 계속 붙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좋거든요. 예수님께서 아주 똑똑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를 맡깁니다. 재정을 맡겨요. 계산도 빨리 하고 분별력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으면 적어도 배신은 안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이 지금 배신하는 장면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예수님은 빛이다 그랬는데 가룟 유다는 어둠 속으로 밤이 되는 곳으로 어둠으로 갔다. 빛과 어둠을 비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속감이 빛의 소속이 되었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그 빛된 예수님들 떠나서 어두움 속으로 갔더라. 이렇게 이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둠 속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단이 다스리고 사단의 권세가 있고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이 영혼의 상태는 밤이 돼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다시 돌아올 때는 뭐가 돼서 돌아왔는가? 오늘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돼서 돌아왔다. 어둠 속으로 가면 그렇게 돼요. 어둠 속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빛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공동체의 의식이 흐려지면 그래요. 모임에 나가기가 좀 싫어집니다. 예배 뭐 그냥 주일 한 번만 나가고 그냥 아우 귀찮아. 뭐 그렇게 많이 나가야 돼. 왜 자꾸 또 모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이런 마음은 지금 내가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동시에 어둠 속으로 자꾸 가는 거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공동체가 모이는 곳에 우리가 자꾸 가야 되는 그 안에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의 기쁨이 있거든. 영적 교제의 기쁨을 주님께서 공동체 안에서 누리도록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 대충 보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잘 안 옵니다. 요새 왜 교회 안 나오세요? 아우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무슨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인데. 영적으로 내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교회 요즘 조금 잠깐 쉬려고요. 죽는다니까. 신앙 회복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다시. 그냥 힘들어도 길을 쓰고 예배 공동체에 나와야 돼요. 교제 공동체에 나와야 돼요. 섬기는 공동체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도 살아야 돼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해 주셨어요. 발도 씻겨 주셨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있어라.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발씻음을 당하면서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세족식 하면요 대부분 발을 선생님이 탁 닦아주면 아이들이 눈물을 툭툭툭툭 흘려요. 선생님 제 발을 씻기시다. 근데 가룟 유다는요 선생님이 발 씻겨주는 거 떡조각을 넣으면서 성찬식을 했는데 감동이 없어요. 이미 그 마음이 지금 어둠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 있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확인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 가는 것이 꺼려지고 점점 싫어지고 나태해지기 시작하면 내 신앙은 지금 계속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교제 공동체, 성령 안에서 섬겨가는 이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자꾸 거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지키기 첫 번째는 공동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 두 번째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 마귀에게 지면.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에 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유독 이 가룟 유다가 좀 빙빙 돌다가 그 마음에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쑥 집어넣어 준 것이죠. 왜 예수님을 파는 그런 마음이 들어갔을까? 가룟 유다에게 틈이 생겼다는 거예요. 틈이 생겼어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귀는 아무 때나 막 뭐 시험을 주고 뭐 유혹을 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틈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틈이 생겨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말씀 생활 열심히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마귀가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 내가 틈이 생기면 빈틈이 있으면요. 고개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그런 틈이 생기는가? 시기심이지, 시기심. 우리가 이 살펴본 것처럼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발에 이렇게 부은 그 여인 사건을 통해서 가룟 유다는 책망을 받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가룟 유다는 회개를 하면서 그 헌금을 찾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고 빼먹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도 그는 도적이라 그랬어요. 그냥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고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이 가룟 유다가 나서가지고 그거를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여자는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다. 세상 어느 곳에 내 얘기가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이야기도 같이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 가룟 유다가 상처를 입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왜 내 편을 안 들어주는 거지? 실망하는 거예요, 실망.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시기심과 질투심이 생길 때 틈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안 돼요. 누구는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나는 뭐지? 왜 저 사람에게만? 뭐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그때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 그런 이 틈을 우리가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도 좀 억울해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면 안 됩니다. 다 그런 거지. 그럴 수도 있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뭐 이러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꽁 해가지고 두고 보자. 그러면 두고 보자 하고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요,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책망을 받고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좀 속이 상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보면 떡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의 그 악한 생각을 알고 마귀가 기다리고 있다가 쏙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 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열둘 중에 하나였다가 마귀의 소유로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는 악해지기 시작합니다. 두고 보자. 예수님 나를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고 말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뭐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게 뭔가 하면 마귀하고 막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딱 걸어 잠그고 유혹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열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열어야 돼요. 하나님께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고 하는 이 사전에 찾아보니까 꿰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사탄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길로 끌고 갑니다. 이걸 유혹이라고 그래요.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달콤한 언어로 속삭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와가 가만히 생각하고 다 아니고 하나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는 저걸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죽어.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리고 분별력을 상징하고 이렇게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고 할망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거기만 이제 계속 신경이 가는 거죠. 이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전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틈이 딱 벌어지고 시험에 딱 들면 그것만 보입니다. 그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그래요. 시험을 당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저 일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집사님 하는 행동이 별거 아닌데 갑자기 시험 딱 받고 나서부터 그 사람을 보면 이상해 보입니다. 좀 내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에 무슨 일들이 있는데 다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시험 딱 받으면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렇게 돼요. 그 안에 지금 뭐예요? 사단이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가 욕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스려. 이 본문에 등장하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라는 이름은요, 찬송이라는 이름이에요. 찬송하다. 하나님을 잘 찬송하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찬송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제자가 되었었는데 사탄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점점 다지게 만들어요. 다지고. 그래서 결국 대제사장이 가가지고 서기관들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팔아먹으러 왔다. 어디 있는지 내가 알아.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렇게 다녔는데 비슷하니까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야. 그러니까 그 사람 잡아. 철저하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 보면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가 이미 그들과 고노를 짜 가로되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참 이 감정이 막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니까 잡아가. 이러면 되는데 그를 잡아 단단히 잡아가지고 끌어가. 감정이 격해지면 예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틈을 탄 이런 분들 보면 교회 다니다가 지금 밖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얘기하면 나한테 교회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고 막 욕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거죠. 그냥 예수님 그분이 내가 모셨던 선생님이야. 그분 잡아가. 그런데요. 감정이 격합니다.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는지라. 악한 사람이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단의 도구가 되면 훨씬 더 악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악해져요. 예수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근데요. 왜 그래 저래만. 이런 거죠. 감정이 뭐 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 넘어가면 핍박이나 환난에 처하면 하나님께 대듭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배신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앞서. 신앙이 뭐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의 유혹, 미혹의 영이라고 하는 이 사단은요, 우리를 딱 미혹을 하고 나서는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가? 사실이 아닌 거로 바뀌어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그래요.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이단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미혹의 영이 딱 들어가면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 왜 헛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미혹의 영은 한번 들어가면요,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졌던 사람을 돌이키는데 1년 이단에 들어갔으면 3년, 4년 걸려도 안 나와요. 계속 설득을 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텐데 이 마음을 안 열어요. 그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 마귀의 시험 여기에 우리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딱 닫고 주님만 들어오소서. 주님. 시험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마귀의 유혹을 능히 물리쳐야 된다. 대적을 해야 된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을 잘 지키려면 감정적 신앙을 주의해야 돼요. 감정적 신앙. 지금 이게 살펴본 게 그거거든요. 가룟 유다가 좀 감정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가? 45절부터 뭐 46, 47 쭉 내용들 이제 뭐 이제 지금 잡아가고 이제 47절 가면 베드로가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이게 베드로거든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갑자기 이것들이 그러면서 가가지고 막 칼을 빼가지고 대제사장 말고라고 하는 사람, 그 종의 말고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칼로 죽이려고 그런 거죠. 피했는데 귀가 뚝 잘라졌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늘 가르친 게 뭐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가난한 마음을 가지라.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니까 계속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제자는요, 지금 우와! 감정이 막 폭발한 거죠. 잡히는 대로 꺼내서 막 휘두르다 보니까 옛 성질, 옛 기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옛 성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Follow me.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래가지고 사람을 낚을 수 있을까? 나중에 이 사람, 이 제사장 말고가 귀가 뚝 자라진 채로 이제 나중에 전도 받았을 때 이분이 뭐라 그럴까?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칼 쓰는 것들이야. 뭐 내 귀 옛날에 잘린 거 봐. 예수 믿지 마.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전도 못하게 할 거야. 근데 다행히 예수님께서 귀를 돌아가서 다시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는 거예요. 칼 쓰지 마. 사랑을 써라. 사랑을 써. 생명을 살리라고 또 이 복음을 전해서 주관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불렀는데 지금 죽이는 일에 자기를 쓰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가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감정이 앞서면 옛 기질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리는 데보다 죽이는 데만 앞장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 조심. 이 베드로가 주님을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복음 전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구원을 이루려고 가는데 그걸 막는다고 그게 잘하는 일인가? 그건 아니거든. 근데 왜 그랬는가? 결국 졸다가 보니까 이런 거예요. 졸다가. 지금 동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내려올 때 지금 멍해가지고 지금 3시간 잤잖아요. 3시간. 그죠? 예수님 1시간 가서 기도하고 올 때 자고 있어요. 좀 잠자지 말고 깨어서 좀 기도하라. 1시간도 기도 못하냐 그러고 또 가서 기도하고 또 자고 있어요. 또 좀 깨어있으라니까 왜 자냐? 또 가서. 그럼 멍하고 막 지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가자. 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지금 안 되죠. 영적으로 육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옛 습관들이 막 나오게 돼 있는 거지. 사실 지금 감정이 가장 복받쳐야 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지금.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데리고 다녔던 그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러 왔어요. 지금 감정이 막 상해가지고 화를 낼 사람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왜 자기가 그래, 자기? 사랑의 인사로 입 맞추는 이 제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 가슴이. 뭐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별 고민이 없으셨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33절, 34절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예수님도 이 인성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 신이신 동시에 100% 신이시지만 100% 또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이 육신적인 그 감정이나 이런 건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제자가 배반을 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머지 제자도 다 배반하고 도망갈 걸 아셔요. 하나님도 지금 너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 그래야 인류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고 그냥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 원대로 하옵시고 잘하셨네. 내가 그 자리에 있었을 것 같으면요, 우리는 어떻을까? 무척 힘들었을까? 그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게 정말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놀라운 일이잖아요, 지금. 슬프잖아요. 자기가 길렀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너를 내가 포기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 죽으라.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도 놀라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했지만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 자신들을 잘 컨트롤 해야 돼요. 뭐 기도가 뭐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기도는 영적 대화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교제거든요, 교제. 그럼 그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습니다. 믿음을 공급받습니다. 사랑을 공급받습니다. 그 기도 없이는 우리가 뭘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안 했더니 졸고 잤더니 자기 마음대로 성질부터 부리고 감정대로 막 사람을 살려니까 막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그러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가? 50절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도망갔어요. 다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갑니다. 예수님 대장이 잡히니까 우리는 잡히면 안 되지. 51절, 52절 보면 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혼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혼 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였다. 이게 혼이불이라고 하는 건 세마포인데요. 이제 잘 때 덮고 자는 이런 건데 지금 이 도망가는 이 청년은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근데 이 제자가 아마 이제 세 제자는 올라가고 나머지들은 아마 이제 좀 잠들었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오늘 일찍 자자. 그러고 이제 옷을 벗고 이제 덮고 자고 있다가 예수님이 잡혔다는 얘기 듣고 이거 혼이불을 들고 어디야? 막 쫓아 나왔는데 자기를 잡으러 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혼이불을 벗어서 던지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가는 참 의리 없어요. 선생님이 잡혀가는데 다 도망갑니다. 나도 감옥에 가겠습니다. 주님과 내가 같이 죽겠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했으면 흉내라도 내야 되죠. 다 도망갔더라. 죽음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 신앙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다 잘 믿는 것 같고 다 열심인 것 같은데요. 시험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들통이 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들통이 납니다. 여기에 칼이 들어오면 다 들통이 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딱 다가올 때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단 청산을 하고 하나님 나중에 봅시다. 지금은 제가 불리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조금 이따가 봅시다. 지금 내가 불리한 상황이니까 일단은 도망가고 보자. 된 일은 나중에. 근데 기도했으면 지킬 수 있죠. 기도 안 하면 믿음은 없어지고 인간적인 생각, 감정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신앙을 지키기 가장 용이한 방법이 뭔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고 평안이 임합니다. 확신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신앙 지키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신앙 지키기에 성공하시려면 나는 주님께 속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공동체 한 사람.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내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마귀가 어떤 시험과 올무를 내게 던질지라도 이게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담대함으로 아닌 건 아니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틈이 생기고 배반합니다. 원망과 불평 가운데, 시기심 가운데, 질투 가운데서 마귀가 틈을 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변질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잘 다스리게 도와주십시오. 도망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성도님들, 신앙 지키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늘 기억하시고 마귀의 시험과 울매 결코 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감정적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갈 때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멋진 신앙인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